안녕하세요. 김호의 PHP 5 웹 프로그래밍 진행을 하게 된 김호라고 합니다. 이 팟캐스트의 목적은요, 웹 개발을 하시는 분들, 웹 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웹 개발의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PHP죠. 이제 배우기도 쉽고. 그래서 PHP를 중심으로 웹에 대한 얘기들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저도 뭐 팟캐스트라는 거를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어떤 반응들을 하실지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도움이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팟캐스트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뿌듯할 것 같고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뭐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저 혼자만의 이렇게 강의라기보다는 뭐 여러분하고 좀 같이 얘기들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진행은 PHP를 중심으로 이제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일단 그냥 무작정 PHP 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좀 중구난방일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그 PHP 관련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김호의 PHP 5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의 책인데요. 2005년 12월, 2006년 사실 되게 좀 됐죠. 오래전에 출간했던 책인데 오프라인 상으로는 이제 절판된 상태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온라인 상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의 PHP 5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을 하시면 책이 나옵니다. 검색하실 때 김호는 영문으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KIMHO 김호의 PHP5 웹 프로그래밍 뭐 혹은 김호 KIMHO로만 검색을 하셔도 책이 나올 거고요. 뭐 그 책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뭐 꼭 책이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책이 없어도 가능하면 책이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중간중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뭐 그냥 책을 꼭 구매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은 참고하는 용도로 쓰시고 가능하면 저도 이제 책이 없어도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수준은 웹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뭐 어느 정도 개발을 해봤다 한 중급 정도 되는 분들까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가능하면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 혼자만의 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그걸 뭐 이제 페이스북에 남길까 아니면 뭐 카페를 만들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글을 남기면 그 글이 또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타임라인에 남겨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밴드 아시죠? 밴드라는 그 앱에다가 개설을 했습니다. 역시 김호의 PHP5 웹 프로그래밍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밴드가 나오고요. 역시나 검색하실 때 김호는 KIMHO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뭐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혹은 뭐 팟캐스트에 대한 소감 또 이제 뭐 건의 이런 것들 남기실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제가 최대한 빨리 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 피드백을 받고 점점 더 좋아지는 내용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덧붙여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뭐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웹 개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다, 직접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또 예전부터 좀 강의 경력이 조금 있는데요. 강의할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꼈었어요.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가시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보람을 느꼈었고, 그동안 좀 일이 바빠서 그런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를 알려주는 시간들이 없었는데, 요즘 또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팟캐스트도 이렇게 좀 해보고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서로 이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이제 그런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되면 또 별도로 제가 뭐 밴드를 통해서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좀 서두가 길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책의 1장, 챕터 1, PHP 시작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은요, PHP의 역사. 뭐 기본적으로 PHP를 공부한다 그러면 간단히 뭐 PHP 역사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PHP의 역사, 그리고 PHP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다른 언어보다 PHP가 좋은 이유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PHP 혹은 이제 웹서버라는 게 어떻게 실행되느냐 하는 부분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PHP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PHP라는 게 어떻게 생긴 언어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PHP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책을 보시면 뭐 PHP의 이전 버전 같은 경우들은 museum.php.net에 들어가시면 그 PHP 박물관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전 버전들을 볼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PHP 1.0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PHP 1.0은 1995년에 라스머스 러돌프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내놨죠. 원래 그 자기 홈페이지에 그 온라인 이력서를 올려놓고 이 이력서의 접속자를 추적하는 그 단순한 그 펄스크립트 형태를 만들어서 이거를 오픈소스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이 이름을 퍼스널 홈페이지 툴스 1.0, 그러니까 PHP 툴스 1.0이라고 해서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95년의 일이고, 책에 보시면 그 PHP 1.0을 처음 발표할 때 게재했던 이제 원문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좀 재미삼아 보시면 재밌습니다. 뭐, 보면 뭐 HTTP 레퍼러를 뭐 지원한다든가, 이게 뭐 이제 온라인 이력서의 접속자를 추적하기 위한 거니까, 이제 HTTP 레퍼러라는 게그이 페이지에 접속하기 전그 페이지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변수죠. 이제 뭐 그런 걸 지원한다라고 돼 있고요. 뭐 보시면 재밌는 게뭐 이건 뭐 루트 권한으로 설치할 필요 없이 자기 홈페이지에 있는 퍼블릭 언더바 HTML 디렉토리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예전에 뭐저 천리안이니 하이텔이니 뭐 이런 서비스가 이제 처음으로 인터넷 서비스 할때 보면은 홈페이지를 제공하면서 이제 퍼블릭 언더바 HTML이라는 그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뭐 이제 HTML 파일들을 올려라 하고 이제 제공한 적이 있어요. 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좀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래서 이 원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뭐 라스머스가 자기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썼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따따따.io.org/ 한 다음에 물결 라스머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옛날 홈페이지 주소에 이렇게 물결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었죠. 물결 자기 계정 해가지고 뭐좀 추억에 잠기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1.0이 처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PHP 1.0을 공개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호응이 좋고 이제 인기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라스머스가 요 1.0에다가 기능을 조금 더 붙여서 그 폼 인터프리터라고 해가지고 그 HTML 폼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폼에 있는 그 인풋이라든가 그 이제 그 파라메터 값들을 그 PHP 쪽에서 이제 자동으로 변수에 담는 뭐 그런 기능 있잖아요. PHP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이제 그 기능을 이제 폼 인터프리터 FI라고 해가지고 PHP FI 2.0을 이제 또 공개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997년 경에 이제 공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PHP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이제 두 대학생 앤디 구트만하고 찌프 수라스키라는 뭐 참 이스라엘 학생이다 보니까 이름 특이하죠. 이제 이 두 학생이 이제 자기네 학교에서 장바구니 프로젝트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PHP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려다 보니까 PHP에 참 버그가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버그를 이제 원인을 찾아가다가 이제 내부 소스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좀 디자인이 좀 특이하다. 이게 이렇게 이래서 이게 버그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내부 소스 코드를 본인들이 직접 이제 수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재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PHP 이제 최초 개발했던 이제 라스머스한테 알려주죠. 그러면서 PHP FI 2.0 뭐 요런 방식 말고 이제 새로운 언어로서 랭귀지로서 PHP를 함께 개발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라스머스가 좋다 하고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역사적인 그 PHP 그룹이라는 그 PHP의 코어 개발자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PHP 그룹 개발자들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제 라스머스를 비롯해서 앤디 구트만, 찌프 수라스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두 대학생에다가 이제 플러스 세 명이 더 있어요. 이제 뭐 스티그 바켄, 뭐 셰인 카라베오 그리고 뭐 짐 인스테드라는 요 이제 세 명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여섯이서 팀이 결성이 돼가지고 이제 한 일곱 달 동안 이 PHP를 개발해서 1998년 6월 드디어 이제 PHP 3.0 지금의 이제 PHP 언어라는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된 PHP 3.0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름도 PHP 3.0이 되면서 이제 PHP FI라는 이런 이름을 제거하고 이제 PHP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게 되는데 이때 PHP가 이제 뭐의 약원이냐면은 PHP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라는 그 재규적 약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게 그 오픈 소스를 의미하는 GNU도 이제 GNU is not Unix에 이제 첫자를 따서 G, not의 N, Unix의 U 해가지고 GNU 해가지고 그 문장 안에 그 약어가 들어있는 형태로 약어를 짓는 걸 이제 재규적 약어라고 하는데. PHP도 이런 식으로 PHP Hypertext Preprocessor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규정 약어를 의미하는 이제 PHP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PHP 3.0이 탄생하고 이제 언어로서 이게 인기를 끌게 되니까 이제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PH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웹은 점점 더 성장하고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접속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PHP는 이렇게 엄청난 그 복잡한 기능의 웹,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접속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한계를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재의 웹 환경에 맞게, 좀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제 개발하기로 이제 찌프하고 앤디가 이제 개발하기로 합니다. 이 찌프하고 앤디가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드디어 1999년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 이름이 GVE, GE, ZE 하고 ND에, ND를 합쳐서 젠드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그 유명한 젠드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 젠드 엔진을 PHP에 탑재를 시켜서 2000년 5월에 이제 젠드 엔진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PHP 4.0이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죠. 젠드 엔진이 들어간 PHP 4.0은 정말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버전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 아마도 이제 PHP 3.0 때부터 처음 PHP를 이제 좀 알게 된것 같고, 정말 PHP를 많이 사용하게 된 거는 PHP 4.0 때였던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HP 버전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PHP의 정말 완성본이다, 정말 최고의 스크립트 언어다라는 이제 그 찬사가 나오는 버전이 바로 이제 PHP 5입니다. PHP 5의 이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바로 이제 객체지향 문법을 지원하게 됐다는 거죠. PHP 3.0이나 PHP 4.0에서도 사실 객체지향 문법이 있기는 있었어요. 뭐 클래스도 있고 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상속 기능하고 꼼수를 쓴 형태였는데, PHP 5에서는 객체지향 문법을 정말 제대로 지원하는, 거의 완벽하게 객체지향 문법을 지원하는 형태로 탄생을 하게 되죠. 뭐이 책에서도 이제 챕터 6장에서 이제 좀그 클래스와 객체, 뭐 객체지향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아무튼 PHP 5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HP 5에 그 밖에 뭐 XML 지원을 뭐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MySQL, 그 데이터베이스 MySQL하고의 확장이 강력해지면서 MySQL뿐만 아니라 MySQLi라는 확장을 추가한다든가, 뭐 등등 좀 강력한 기능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PHP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PHP가 다른 그웹 언어보다 좋은 이유, 뭐가 좋으냐, 왜 좋으냐,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HP 말고도 뭐웹 스크립트 언어는 많이 있습니다. 뭐 JSP니 ASP니 뭐 그런 언어들 많고요. 또 최근에는 뭐 Node.js니 뭐 하는 또 이제 뭐 강력하고 재밌는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PHP는 여전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언어라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PHP 책을 쓰기 전에 한 2000년도쯤에 JSP로 사실은 먼저 책을 좀쓴 적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쓴 적이 있는데, JSP로 좀 본격적인 웹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까지도 웹 언어는 PH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쉽고 너무 쓸만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PHP를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PHP가 좋은 점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PHP는 이제 뭐 일단 무료죠. 일단 뭐 윈도우가 아닌 리눅스 환경에서도 돌아가니까, 물론 윈도우 환경에서도 돌아가지만 리눅스 환경에서도 돌아가기 때문에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PHP를 사용하면서 뭐 유지보수를 하거나 디버깅을 할때뭐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그런 게 없고, 뭐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뭐 어디 구입해서 사용한다, 뭐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한 10여 년 넘게 PHP를 개발해왔지만, 제가 뭐 PHP 때문에 돈을 지불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또두 번째로 PHP는 플랫폼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뭐 윈도우든 유닉스, 리눅스 뭐 어떤 환경에서든 뭐 설치가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그 인기 있는 그웹 서버, 엔진엑스라는 웹 서버에도 직접적으로 탑재 가능하죠. 그래서 아파치 없이도 엔진엑스 안에 PHP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 PHP는 아시다시피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내부 소스를 수정하는 게 가능하죠. 물론 뭐 내부 소스를 수정하는 일이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니고 보통 개발을 할 때 뭐 PHP 내부 소스 코드까지 수정을 해서 개발하거나 하는 일은 많지는 않은데요. 거의 없죠. 근데 하지만 소스 코드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좀 무한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 PHP를 사용하면서 좀 어떤 심리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또 이제 네 번째로 PHP는 뭐니 뭐니 해도 웹 개발에 적합한 언어입니다. 사실은 뭐 굳이 따지자면은 C로도 웹 개발을 할 수 있고요. 뭐 어떤 언어든지 뭐 HTTP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한다면은 웹 서버 개발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C로 웹 개발을 한다? 이건 굉장히 생각만 해도 어렵고 복잡하고 참 비효율적인 일이죠. 근데 이제 PHP는 이미 원래 처음부터 웹을 목적으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뭐 변수 타입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웹 개발에 아주 개발 퍼포먼스가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PHP를 사용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PHP는 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애로사항을 그냥 무료로 빨리 인터넷에서 찾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들 사용하는 언어고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뭐 웬간한 질문, 답변, 뭐 팁, 강좌는 인터넷에 뭐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웬간한 문제들은 다 인터넷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여섯 번째로 PHP는 뭐 아시다시피 대중적이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PHP를 쓰다가 다른 회사를 가서도 PHP를 쓸 수 있고 내가 이제 이 회사에서 PHP를 개발하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어찌어찌 퇴사한다고 할 때 뭐 이 개발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다. 라는 장점이죠.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개발자를 구하기 쉽다라는 거는 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HP는 뭐 다른 언어를 공부했던 사람들도 배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PHP는 기본적으로 이제 C나 Perl에서 영감을 받은 언어고 또 PHP가 이제 5 버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객체 지향 문법은 이제 자바의 그 형태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뭐 PHP를 처음 다른 언어를 개발하다가 PHP를 딱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다고 느낄 수 있죠. 뭐 이런 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PHP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실행되는 거냐? PHP라는 거가 뭐고 이게 어떻게 써먹으면 되는 거냐? 그 PHP의 실행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에 좀 그림이 간단하게 있기는 한데 뭐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먼저 이제 웹이라는 거는 결국 브라우저에서 이제 접속하는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 창에 뭐 예를 들면은 주소창에다가 http 뭐 따따따점 해 가지고 웹 서버 주소를 쓰고 뭐 이제 뭐 abc.php 뭐 이제 php를 만든 곳의 주소를 써서 접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웹 서버에서는 접속을 받아가지고 웹 서버는 뭐 아파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PHP가 탑재된 이제 웹 서버가 될 수 있죠. 웹 서버는 그 HTTP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를 하는 그 언어로서 이제 PHP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PHP가 그 뭐 요청에 따라서 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그 밖에 외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뭐 각가지 강력한 기능을 실행을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만들죠. 결과를 이제 브라우저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HTML 형태로 결과를 만들어서 이제 웹 서버를 통해서 다시 브라우저로 응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라우저는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뭐 응답 결과는 HTML 형태로 와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HTML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 HTML을 이제 해석해서 그 맞는 모양대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브라우저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브라우저와 웹서버 그리고 PHP가 동작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이제 PHP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PHP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PHP를 설치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제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 뭐 간단합니다. 뭐 PHP 설치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데 이제 보통 PHP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이제 APM이라고 해서 아파치 PHP MySQL의 약자인 APM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세 가지를 같이 설치하게 되죠. 이제 웹 개발이라는 게 이제 웹 서버에다가 PHP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웹 개발의 한 80-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뭐 윈도우 같은 경우 설치하려면 이제 APM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클릭 해가지고 이제 쉽게 설치하는 그런 설치 파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리눅스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제 컴파일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파일에서 설치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PHP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소스 코드는 이제 뭐 C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컴파일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 형태로 이제 컴파일을 해가지고 그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리눅스에 이제 적당한 디렉토리에다가 옮겨놓는 형태의 설치 뭐 요런 방식을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컴파일 설치를 하게 되면 소스 코드만 있으면 이제 리눅스 버전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 리눅스 버전 중에 뭐 CentOS니 우분투니 뭐 혹은 뭐 솔라리스니 하는 그런 유닉스 환경 포함해서 뭐 이렇게 리눅스 환경이 조금씩 다른데 뭐 좀 다르더라도 컴파일해서 설치하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컴파일 설치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컴파일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컴파일 옵션을 주게 되고 하는 게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각각의 리눅스 버전마다 설치하기 쉬우라고 그 설치 패키지 프로그램, 그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요. 뭐 CentOS 같은 경우는 YUM, YUM이라는 뭐 패키지가 제공이 되고 뭐 Ubuntu 같은 경우는 apt-get, 뭐 apt-get 해가지고 apt-get이라는 뭐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됩니다. 뭐 이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뭐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pt-get install 뭐 php5 뭐 이런 식으로 쓰면 php가 이제 뭐 설치가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해서 설치하는 것도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뭐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도 뭐 제가 좀 추천하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뭐 이게 이제 설치라는 거에 또 우리가 뭐든 어떤 개발 리소스를 너무 많이 또 투입하고 이렇게 피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패키지를 이용한 설치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책에는 뭐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뭐 패키지로 설치할 수 있는 뭐 방법, 블로그 강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 한번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컴파일해서 설치한다라는 게 너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려도 굉장히 길고 좀 골치 아픕니다. 이거 컴파일하는 방법까지 뭐 일일이 이거 그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나 하고 좀 걱정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스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각자 알아서 인터넷에 찾아서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으로 설치하는 방법 찾아서 설치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만 한 가지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PHP를 설치하고 나면 php.ini라는 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뭐 이 php.ini라는 그 파일을 열면 그 PHP를 사용하기 위한 각종 그 환경 설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요. 뭐 PHP 환경 설정은 php.ini 파일에서 한다. 뭐 일단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책의 그 챕터 14장 PHP 환경 설정이라는 그 14장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때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PHP를 개발하기에 앞서서 그럼 PHP라는 게 어떻게 생긴 애냐? PHP 코드를 짠다는 거, PHP로 개발한다는 거, 어떻게 생긴 애를 만드는 걸 말하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이제 PHP는 어떻게 생겼는가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 부분 제가 뭐 한번 말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 화면에다가 현재 날짜를 출력하는 그 스크립트를 만든다고 뭐 칠게요. 그러면 이제 PHP 없이 그냥 현재 날짜를 화면에 출력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HTML 태그 뭐 아시는 대로 HTML 뭐 head, body 태그 이렇게 써가지고 그 body 태그 안에다가 현재 날짜 그다음에 한 다음에 뭐 오늘이 2015년 며칠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6월 23일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텍스트로 2015 6월 23일 뭐 이렇게 쓰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쓴 거 주고 이거를 뭐 날짜니까 date. 뭐 html 뭐 혹은 date.php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놓고 브라우저에서 이제 접속해서 이제 보면 뭐 현재 날짜 이걸 해가지고 날짜가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오늘 접속해도 2015년 6월 23일, 내일 접속해도 2015년 6월 23일. 이거는 이제 동적인 그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날짜를 내가 수동으로 적은 거죠. 근데 이거를 PHP에 한번 함수를 넣어서 뭐 개발을 한다, 코드를 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HTML 태그를 쓰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바디 안에다가 뭐 우리말로 현재 날짜 이렇게 쓴 다음에 뭐 실제로 날짜가 찍혀야 될 부분에 이제 PHP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쓰는 PHP 코드, 내가 지금부터 쓰는 게 PHP 코드다 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시키려면 이제 태그 PHP 태그로 시작해서 PHP 태그로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PHP 태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그 HTML 태그처럼 이제 꺽쇠로 시작해서 물음표 그 다음에 PHP 이렇게 쓰면 태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태그를 닫을 때는 물음표 닫는 꺽쇠 이렇게 하면은 태그가 끝나죠. 그 태그 사이에다가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날짜를 찍는다고 그러면 꺽쇠 물음표 PHP 쓴 다음에 한 칸 띄고 이제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echo라고 쓰고 echo 쓴 다음에 또 한 칸 띄고 date라는 함수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HP 코드로 이제 물음표 꺽쇠 이렇게 막으면 그 날짜가 찍혀야 되는 부분에 date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뭐 date라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date하고 이제 그 괄호 안에다가 출력될 날짜 형태 뭐 YMD year month day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제 요거를 뭐 date.php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저장해서 브라우저에서 접속해서 보면 현재 날짜 한 다음에 현재 날짜가 이제 찍히죠. 2015년 6월 23일. 그러면 이제 요 date.php를 만약에 내일 접속해서 보면 현재 날짜 한 다음에 2015년 6월 24일이 찍힐 거고, 모레 접속해서 보면 2015년 6월 25일이 찍히겠죠. 이렇게 이제 동적으로, 정적인 HTML 그 코드가 동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요 이제 간단한 예인데, 뭐 이런 식으로 HTML 태그와 사이에다가 필요한 부분에 PHP 코드를 넣어서 개발한다. 일단 1장에서는 요 정도로 PHP라는 걸 이제 이해를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PHP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느냐, 뭐 요 부분을 설명하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칠 것 같은데요. 이제 PHP를 개발하려면 사실 뭘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메모장을 열어서 그 뭐 HTML 코드나 PHP 코드를 넣어도 되고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뭐 툴이라고 하죠. 그런 편집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빠르겠죠. 보통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에디트 플러스니 뭐 이런 거, 뭐 울트라 에디트니 뭐 그리고 이제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라는 이제 통합 개발 툴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권장하는 이제 툴은 이제 최근에 아마도 이제 많이 쓰는 툴인데,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SUBLIME, Sublime TXT, 텍스트라는 그 개발 툴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3 버전까지 나왔어요. Sublime Text 3, Sublime Text 3 버전까지 나왔는데, 요게 일단은 이제 무료고요. 요 툴 자체가 무료고, 일단 뭐 개발 툴이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추천하는 툴은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개발 툴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이클립스라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클립스뿐만 아니라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툴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뭐 그런 툴들 이용해서 이제 PHP 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첫 팟캐스트 강의, PHP 첫 장, PHP 시작하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뭐, 이제, 저도 이제 첫날이고, 처음이고 해서 굉장히 뭐 어색하고, 좀 중구난방이고, 좀 정신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 있었다면, 좀 애교로 봐주시고, 앞으로 좀 뭐, 나아지겠죠?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나 PHP 혹은 팟캐스트에 대한 뭐 소감이라든가 질문, 뭐 하고 싶은 말씀 얘기들 있으시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밴드에 검색을 하셔서 아마도 이제 KIMHO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하셔서 그쪽에 뭐 어떤 얘기든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제 빠른 시일 내 답변 달아드리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참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1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